아득한 안개 속에 나 홀로 섰어. 두 손을 흔들면서 떠나간 사람, 새해를 약속하며 떠나간 사람, 어디쯤인가 어디쯤인가 지금도 가고 있겠지. 행복을 싣고 오겠지. 행복.